잊어버리겠네. 추억이 흘러내린다. 따라 눈물도 흐른다. 바보처럼 집에 가는 길 아직도 멀기만 한데 우산도 없이 감기 걸릴 것만 같아. 이 길이 너에게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이면 젖어도 좋은데. A raindrop, a raindrop.